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24일 이렇게 1785일을 지내온 화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공은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첫 인사를 제 조카가 편집하는데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토할 것 같다고. 3월 5일 화요일 지금 9시 14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3일 저 그렇죠. 100주년이었죠. 예, 예. 네. 그래서 광화문도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광화문 가니까 정말 묘하 그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해야 돼요. 태극기 모독 부대. 그렇지. 태극기 모독 부대. 그분들이랑 이렇게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또 모든 분들이 또 태극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 팻말은 문재인을 특검하라 그런 얘기들 막 아니 문재인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과 김정숙을 특검하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 사거리까지는 정부 행사, 그러니까 국가 행사고 네. 시청에서부터 남대문까지는 태극기 모독 부대. 아. 그리고 그 외에 광화문 일대를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은 한기총에서 한 거야. 한기총? 한기총의 한기총의 대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만스 목사. 정광훈? 응. 와 진짜? 그렇대요. 내 신도면 예. 벗고 아니면 안 근데 벗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한기총의 대표야. 그러니까 한기총도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대표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문재인을 특검하라 그걸로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범국민대야. 그 사람들이 강화문 벽을 걸었잖아요. 걸었죠. 안국동 에이. 그 전부터 쭉 에이. 많은 에이. 숫자의 사람들이 네네. 걸으면서 청와대로 가는 골목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에이. 근데 우리 때 생각해봐. 막았지. 청와대 못 가게 막았지. 그치. 맨 앞에 에이. 세월호 유가족들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고 이러는 게 다 누려. 세상 좋아졌다. 그래서 역시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탄한 거지 나는. 그렇죠. 좋은 일이죠. 그냥 누구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 거. 그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문재인 정부가 더 대단한 것 그치. 같기도 하고 네. 어, 세상이 많이 좋아지긴 네. 좋아졌구나. 맞아 맞아. 아, 한기총이 산 거구나. 몰랐네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돌아다녔구나요. 그리고 막 그 재밌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특검을 하게끔. 기도하라! 아니! 웃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웃긴 게 사람들이 네. 너무 많은 숫자가 광화문 하며 안국동 하며 그 벽을 막, 어, 행진처럼 많이 가는데 마이크 잡고 방송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문재인하고 김정숙 특검하게 기도하라고 저희 사무실 앞에도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간 거야. 지나갔어. 계속 간 거야. 그냥. 저도 물론 박근혜가 특검 탄핵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하느님께 빤수 목사 왜 저래. 저는 그날 일부러 기념식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광화문에서부터 나와서 걸어서 태극기 앞에 놓고 막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는 막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막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타전이 좋아 죄인이 좋아 근데 타전이나 죄인이나 사람인 거니 타전이 좋아 글쎄 죄인이 좋아 글쎄 정글에 사는 두 친구 중에 죄인이 좋아 왜 타전보다 죄인이냐 내게 물으면 왠지 타전보다 죄인이 더 사람스러워 보여 넌 타전이 좋아 죄인이 좋아 먼저 정글에 또 친구 모두 사람인 거니 넌 타전이 좋아 글쎄 죄인이 좋아 글쎄 정글에 사는 두 친구 중에 죄인이 좋아 타전보다 죄인이 더 문명적이야 타전보다 죄인이 더 인간적이야 타전보다 죄인이 더 사람스러워 타전보다 죄인이 타전보다 죄인이 나는 좋아 타전보다 죄인이 오오오 타전보다 죄인이 오오오 타전보다 죄인이 3.1절 그 전날 네, 북미정상회담 우리가 되게 많은 기대를 했잖아요. 네, 네, 어쩌면 종전선언을 어, 종전선언을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날도 김정은 표정 안 좋아. 안 좋아. 맞아요, 안 좋아. 만찬 있는 날이고 내일은 회담 있는 날인데 김정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기분 이상해. 그랬는데 트럼프가 완전히 빅엿을 먹였잖아요. 그치. 나라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러리를 쓰는구나. 트럼프의 청문회 때문에 우리가 들러리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지난 3월 1일 날 독립선언문을 읽기를 했는데 네. 그 처음에 기억나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몰라. 편집한 거 업로드 안 해줘서 난 기억도 안 나. 아무튼 그래! 그 맞아요. 문구를 들어도 문클. 두 번째 문장은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세계의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함을 확고히 하여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예, 누리게 예. 할 것이다. 그 문장이 근데 너무 헌법에도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독립선언서를 따서 헌법 전문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그럼 지금 우리 영원히 누려야 되는데 네. 북한하고 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날 기억나잖아. 군사분계선에서 그치.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뛰어갔다 넘어온 걸 아직도 기억나는 아, 나도 그래요. 기억... 아 그럼요. 감격이었거든요. 아, 사실 그죠. 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거든. 근데 맞아요. 갑자기 트럼프가 베트남에서 이따위 행동을 한 거지.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우리가 진짜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건가?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독립도 우리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치. 6.25 전쟁도 우리 스스로 끝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 네. 나눠가죠 이렇게 되는 게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여태까지 남들이 너네 아직 휴전 상태의 나라 아니야 이러는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트럼프가 한 행위를 보고 아직 독립이 된 게 아니고 질질 끌려다니는 식민지였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기뻐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베지. 아베죠. 그 다음에 기뻐한 사람들이? 나베가 있지. 나베 아베 난리 났어. 나경원 너무 싫어! 나경원 얘기 들었어요? 뉴스타파에서 나경원 딱 부정 입학했다고 그랬었잖아. 네. 나경원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했었는데 네. 다 무혐의. 뉴스타파가 무혐의. 무혐의야? 네. 이 양승태의 아이들이 이런 결과를 내준 거야? 뭐야?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로동신문 논설에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이 갈 곳은 무덤뿐이다.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 추물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하고요. 노동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자유한국당의 라경원도 박근혜가 한평생 감옥살이를 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느니 보수 대통합을 실현하려면 태극기 부대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박근혜파에게 추파를 보내어 원내대표 자리를 따냈다. 역적 당껏들은 박근혜의 역도를 비호두둔하며 매일같이 거리로 몰려나와 란동을 부려대는 태극기 부대의 극우 보수 떨거지들까지 무더기로 입당시킴으로써 각계층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쓰레기가 우거지를 알아보는 격인 어중이 떠중이들의 야합, 구구 잡탕밥, 산송장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조사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것들은 박근혜 망령도 부족하여 군사 파쇼 살인마 전두환 역도까지 끌어안으며 발광하고 있다. 이런 썩어빠진 자들이 붕궐쇄신과 당 혁신을 씨버려대는 것이야말로 오수구멍에서 신선어를 기대하는 만큼이나 웃기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로 물고 뜯으며 무덤길을 재촉하는 폐물 집단.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파 싸움은 선행 보수패 당을 찜쪄 먹을 정도이다. 자유한국당이 갈 곳은 역사의 무덤뿐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 세력들은 보수는 망하지 않았다고 고화되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마치도 위기를 솟아날 기회로 만들 것처럼 복닥 소동을 피우고 있지만 온갖 인간 추물들만 모아놓은 오물장에서 장미꽃이 필 수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논술을 했어요. 노동신문에서. 내가 오죽하면 이거를 캡처해서 읽고 싶었을까. 근데 북한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써줄 가치가 있긴 한 거야? 자유한국당이? 아까 얘기를 다시 제가 하는데 네. 제가 아시는 분이 네. 청와대 뒤에서 그 추어탕집을 하세요. 남원 추어탕집을. 완전 웃겨. 어디야 네, 가보고 싶어. 총수선님도 다녀가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을 가려고 택시를 제가 탔어요. 늦어서 탔는데 청와대 앞으로 갈까요? 이러는 거야. 택시기사님이. 그래서 아 네 그랬어. 그것도 정말 청와대 앞으로 택시가 지나가더라고요. 못 가지. 청와대 앞에 그 문 앞으로 이렇게 택시가 지나가는데 그 와중에 바로 앞에서 태극기 부대가 문재인을 탄핵하라 이러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토요일 날 화가 나네. 예전에 무슨 화가 나지만 세상 정말 좋아졌다. 추어탕집도 4.16 단원고 약전 책 알아요? 네, 있어요. 그 책 검색했더니 조국 수석이 책 나왔다고 2년 전에 수석 아닐 때 갑자기 얘기해서 그냥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책을 사야 되나 봤는데 아까 11만 5천 원인가? 아, 4.16 약전? 도서관에서 빌려야지 그러면서 도서관 찾았는데 왜 없어. 어느 도서관에 있는 거야 도대체. 4.16 얘기 나와서 그런데 28일 2월 28일 해양수산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서 국가재정지원 대상 재단으로 4.16 재단이 선정되고 의결됐다고 앞으로 5년간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그 4.16 재단에서 앞으로 세월호 사고 추모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할 여러 가지 사업을 정부 지원을 이제 받아서 그 5년 동안 5년간 추모 사업을 한다고. 좋네. 고맙죠. 고맙네. 그렇죠. 아니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4.16 재단이 한 거고 4.16 재단은 결국 시민들이 그 네네. 주축이 4.16 유가족들이었다고. 물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같이 하긴 했지만 4.16 생명안전공원은 올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 이제 마련을 하고 2020년 내년이죠. 내년 말까지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설계를 마치고 2021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이제 진행한다고 해요. 뭐 4.16 재단이 국가 재정 지원 단체가 된 거는 정말 정말 좋은 일이고 원래 그랬어야 일이죠. 되는 건데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고 문화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부의 주도로 뭔가를 많이 가는 것보다 이렇게 민간과 같이 협업해서 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제울 아이디어도 좋은 게 결국은 말 미디어잖아. 이게 밑에서부터 이게 형성이 돼야지. 그래서 하죠. 시켜서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다 우린 좋은 사람들이야. 밝고 희망이 있게 본다고. 공무원 좋아요. 기다리며 함께해요. 가제울 라디오와 봉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봉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봉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지난번에 공동체 제 친구 진아가 조카하고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때 어땠었냐고 조카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조카가 10살이거든요 노는 걸 엄청 좋아하고 에너지가 많아서 저는 거기 가서 거기 초등학교 애들하고 놀다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겠니? 하고 물어봤던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카가 너무 고기를 좋아해서 거기서 채식을 좀 한 달 넘게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아 채식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조금 몸도 좀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고 또 자연 속 자연하고 많이 접하고 거기는 아이들도 다 일을 하니까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6시면 이렇게 법당 앞도 쓸고 길도 쓸고 그 보살이 손으로 낙엽을 푸대에 넣고 막 그러거든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동의 소중한 가치 같은 것들을 그냥 어울려서 하면서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더운 나라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요. 거기 목욕탕은 그래서 찬물로 이제 샤워할 때부터 첫날부터 적응이 안 된다고 힘들어했고 근데 그거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쉽게 적응한 편이었는데 고기에 대한 입맛은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 계속 고기가 먹고 싶고 또 태국 음식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 본 적은 없으니까 한국 음식이 막 너무 그립고 태국 음식 비슷한 거는 이제 일주일 지나가니까 이제 먹기도 싫어지고 뭐 그런 증상들은 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받고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1명 정도 됐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끝나고 다 모여서 어디서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걔네들하고 같이 놀게 하는 것도 약간 힘들었고 조카가 태국말을 못하고 거기 아이들도 영어를 전혀 못하고 물론 제 조카도 영어를 전혀 잘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사소통의 벽이 제 조카는 그런 것까지 허물면서 막 같이 친근하게 뛰어노는 성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소통이 단절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저랑 같이 초반에는 저랑 같이 다니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싫어서 혼자서 있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주로 뭐 했냐면 이제 중학교 친구가 준 컬러링북이 있었는데 그걸로 색칠하는 것도 하고 60세 된 할머니가 바구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조카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바구니를 5개나 만들었답니다.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도 꽤 온 적이 있었는데 단체로 그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몇 살 많은 언니도 와서 같이 지냈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거를 다시 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슴 깊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점점 더 육식주의자가 거기서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육식주의자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가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지를 100가지도 넘게 적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속으로 아 이건 아닌데 너무 이른 나이에 데리고 왔나 보다. 그게 반작용이 돼서 모든 그런 녹색의 가치들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되었어요. 근데 이제 두고 볼 일이죠. 네. 걔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경험을 가지고서 알아서 아니 저절로 살면서 그 경험이 가공되어서 나중에 어떤 결과로 그 친구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문제입니다. 조카 얘기하니까 좋네요. 조카 몇 살이었어요? 10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고기는 진리죠. 10살인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좋아하시죠. 10살이면 한창 맛있는 걸 좋아할 텐데. 미친듯이? 아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모예요? 고모예요? 고모죠. 왜 이렇게 조카들한테 목숨을 거는 거야? 혼자 가면 편할 걸. 왜 같이 가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찬미공주? 심심한 아니지. 조카들한테 뭔가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해주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이겠지. 심심한가도 맞는 것 같은데. 나랑 놀아준 친구가 없으니까 조카라도. 제 조카가 이제 20살이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는데 그 조카가 엊그제 그러더라고. 내가 놀아주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 돼. 미치겠다 정말. 고맙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진아님도 친구가 별로 없었나 봐. 농담입니다. 네. 맥주 좋게 마셨더니 별소리가 다 나오네요. 그래서 진아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동체 마을을 만드신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또 만나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만드시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은 확보가 되셨는지. 옛날 어렸을 때 시골 마을들이 그렇게 마을 공동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옆집, 뒷집에서 같이 애들 같이 키우고 그치. 같이 놀고 또 힘들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신경 쓰고 또 사랑방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에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그리고 서로 품앗이하고 뭐 이런 부분 진아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오랜 우리나라의 시골의 마을의 풍경의 본래의 모습이 저렇게 지금 꿈꾸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끝으로 가면 연대인 거야. 연대야. 결국은 연대인 것 같아. 계속 뭐 사람들이 뭐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연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누구와 생각이 연대를 들어요. 할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연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연대하면서 같이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고민하겠습니다. 너무 뜬금없는데 타로카드에서 마이너 카드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의 카드가 10컵이 나오는데 그것도 연대를 상징하거든요. 10개의 컵이라는 얘기죠. 단계가 1부터 10, 에이스에서부터 10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컵인 거죠. 그 컵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단계가 10, 10, 1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는 연대라는 거를 나타내더라고요. 그 연대로 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예, 네, 맞아요. 됐어요. 그럼, 자, 난 힘들어. 네, 제가 생각, 연대도 아직 힘들어. 쉽지 않죠. 생각해보면 쉽지 않죠. 않죠. 엊그저께 제가 신영봉님 책을 읽다가 저번에 너무 어려웠거든. 그래서 다시 읽는데 어렵게 그래도 어려운 거야. 쓰시더라고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시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카한테 정신 나가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고 어쨌든 조카한테 보낸 문자가 뭐였냐면 함께 맞는 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영복님이 쓰신 글이에요. 함께 맞는 비. 네, 이걸 보면서 함께 맞는 거는 피하면서 우산만 들어줬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모든 행위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혼내키지 않았어. 너 왜 거기서 비 맞고 있어? 일로 와! 막 이렇게 같이 안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니면 혼통치고 있다니까. 왜 그랬어 너? 막 이렇게 아닌데 다가가는 스타일인데 함께 받는 스타일이에요. 찬미 공주는 나만 우산 들어줘. 우산도 그쵸, 안 들어줘.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런가? 갖고 있는 우산도 내 팽개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카한테 그랬지. 함께 맛있는 거 먹어줄게. 함께 먹어줄게. 결국은 자는이랑 못 먹어줬어요. 혼자 새벽에 시켜 먹. 아, 엽기 떡볶이? 띡띡띡띡 하더니 전화를 받고 아, 네. 그래서 나가는 거야. 나가서 받아갖고 지방에 가서 혼자 먹는 거야. 혼자. 엽기 떡볶이. 아빠가 싫어하니까. 나 다 들리고 있. 근데 내가 일어나면 또 옆에 아빠가 또 일어나니까 아빠가 또 한 탓 할까 봐. 아빠 들었을 거야. 들었겠지. 그런데 내가 누르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진아님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정말 대단한. 이제 갈까요? 네. 풍주쌤의 감질 타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코트카드를 얘기해 주셨고 계속 코트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주쌤의 감질타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나이트, 기사에 관해 말씀드릴 거예요. 나이트 오브 원즈, 지팡이 기사, 나이트 오브 컵스, 컵의 기사, 나이트 오브 스워즈, 칼의 기사,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동전의 기사. 이 나이트들의 공통점은 모두 말을 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페이지와는 다르게 말을 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더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그에 따른 움직임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들의 공통점은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사교적이에요. 탐험적이죠. 조직에 활력을 주는 사람들이며 규범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비교적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킹, 왕의 아내가 퀸인데 이 퀸의 애인이 나이트 기사예요. 그래서 킹이 자기 아내로부터 애인인 기사를 떼어놓으려고 전쟁터에 보내요. 그래서 기사는 험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게 기사의 임무라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어요. 나이트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한 킹이던 사랑하는 애인인 퀸이던 내가 관심을 갖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대상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한테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이걸 왜 하는지 그 동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타로카드의 그림부터 상상해 봅시다.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페이지들이 시선 처리를 중요하게 보았다면 나이트에서는 각각의 기사들이 탄 말을 중요하게 봐요. 말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나이트 오브 원즈, 지팡이 기사는 어떤 말을 탔을까요? 지팡이 기사의 말은 짙은 갈색 말이에요. 흡사 적토마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은 앞발을 들고 있어요. 뒷발은 땅에 닿아 있어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앞발만 든 거예요. 아직 출발을 안 한 겁니다. 슬슬 시동을 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팡이 기사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고 왼손으로 말의 고삐를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갑옷 위에 입은 노란색 서코트는 노란 바탕에 원즈, 지팡이의 상징인 도마뱀 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옷에 신경을 안 쓴 듯 아니면 거침을 상징한 듯 서코트가 여기저기 뜯겨 있습니다. 아, 서코트는 갑옷 위에 걸치는 망토 아닌 망토 같은 옷이 있어요. 긴 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을 그냥 둘러 입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은 왼쪽을 보고 있어요. 이미지가 상상이 되셨나요? 말의 포즈는 나폴레옹이 백마를 탄 명화에 나오는 딱 그 포즈입니다. 힘이 있어 보여서 위압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 명의 기사 중에 이 지팡이 기사의 말이 제일 힘을 많이 갖고 있고 잠재력도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안 한다는 거,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정확한 계산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해요. 움직이지 않죠. 아까 인정받고 싶은 대상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듯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없을 때에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MBTI 어디에 속하는지 볼게요. 나이트 오브 원즈는 ENTP예요. E, 엑스트로버전, 외향적이에요. N, 인트로버전, 직감적이고요. T, thinking, 객관적이고 사고형이에요. P, perceiving,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죠. 조합을 해서 ENTP, 윤곽이 그려지실까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라고 해요. 지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똑똑한 호기심형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발명가 형이라고도 해요. 이들은 독창적인 혁신가이며 창의력이 풍부하고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유형이에요. 민첩하고 여러 가지 일에 재능을 발휘하며 자신감이 높아요. 순수하고 즉흥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기에 특히나 지팡이 기사는 자신의 말에 경청해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끌려요. 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도 대단합니다. 약간 돈키호테적이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데다 열정적이기까지 해요. 가끔 엉뚱한 곳에 열정을 쏟아서 불만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하는지 그 동기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좀 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에너자이저, 만능 아이디어맨이라는 별명도 붙지만 쇠고지, 삐딱이, 귀여운 악마라는 별명도 붙는 이유죠. 이들이 싫어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에너자이저라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감질타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뭐 ENFP라든가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MBTI MBTI? 그... MB? 그 검사하는 게 있어요. 무료 네. 검사해요. 간단하게. 아. 그러면은 대충 성향은 나오고요. 좀 더 정밀하게 원하면은 그거는 이제 유료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 무료로 그 받으시면은 대충 성향이 어느 정도 나와요. 네. 그냥 인터넷에서 MBTI 치면 예, 테스트를 예. 받을 수 있다는 예, 예. 거죠. 무료 적성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한 건 말을 탄 기사는요. 활동적이기 때문에 외향적이어서 앞에 E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P가 있어요. 그래서 E와 P 계열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네. 오케이. 네,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자기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MBTI. MBTI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떠 있거든요. 꼭 타로하고 그냥 접점을 안 맞춰도 자기가 어느 성향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다시 해봐야 되겠네. 네.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한 지가 한 2년 됐죠. 지금 1년 넘었죠. 1년 넘었죠.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환경이 너무 바뀌었으니까. 2년 됐네요. 2년. 2017년 8월 17일 날 했네요. 2017년도 했어요? 여기 사진 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셋 다 앞에 I가 있어요. 내향적인 거죠. 셋 다 내향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에너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아이거든, 내향적이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P가 있어요. 그 P는 퍼시빙이라고 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계획하고 판단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셋 다 전부 앞에 I가 있고 뒤에 P가 있어서 페이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이트인 줄 알았더니 페이지였구나. 나이트는 활동적인 사람, 에너제릭한 사람인데 우리 셋 다 에너제릭하진 않죠. 그렇죠. 외향적이지도 않죠. 네. 네. 자는 것도 바빠. 자는 것도 네. 바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칠까요? 한 가지만 네. 딱 얘기할게요. 네. 제가 연희동 한쌤한테 타로 수비학을 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연희동 한쌤이 유튜브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수비학 투유를 수비학 투유를 검색하시면 그 연희동 한쌤의 투유.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비학 투유를 검색하셔서 들어보시면 저보다 더 재밌게 더 풍부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꼭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유라고 딱 듣는 순간 한쌤이 아니라 장국영이 생각났어요. 그치 나도 미안해요. 수비약 투유입니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7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